여보세요?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?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. 1번. 네, 지금 빨리 오세요. 2번. 네, 10분쯤 기다렸어요. 3번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4번. 네, 다른 것을 고르세요.